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는 선배 방송인의 아주 어린 아들이 요즘 아무나 보고 모두 없애버리겠어. 이런 섬뜩한 말을 툭툭 내뱉는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TV 외화에서 그 대사를 기억한 거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또 프랑스의 한 소년이 맥가이버 흉내를 내다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소년의 부모가 맥가이버를 방영한 TV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TV가 시청자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폭력물이 방영될 때는 TV 수상기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희한한 방법도 연구 중이라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연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TV가 우리나라에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 70년대가 생각나네요. 아버지께서 신문 TV 프로그램란에 볼만한 프로그램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TV 장 앞에 붙여놓으셨죠. 물론 그 장은 잠가놓고요. 그러면 무슨 엄명처럼 허가된 프로그램 외에는 보지 않았었는데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와 너 한만큼 말해 이뻐 This is the moment They are I've waited for Que caline I can hear my heart singing Soon bells will be ringing This is the moment of sweet aloha I will love you longer than forever Promise me that you will leave me never. Here and now, dear. All my love I vow, dear. Promise me that you will leave me never. I will love you longer than forever. 하이텔로 부모님의 결혼 25주년을 축하해 주신 서초구 방배동의 남수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블루 하와이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와이안 웨딩송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맞는 첫 방학이라고 하셨는데요. 밤이 참 아름답네요 라는 말로 하이텔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포항의 박봉렬 씨. 잘 들으셨죠? 오늘

사물하오가 너스그란 목소리로 방풍가 엘리엔느가 브루스를 출 때 흐르던 곡 조다생의 노래 Let the Ending이었습니다. 이튿날 엘리엔느는 방풍이 일하고 있는 정비소로 자전거를 끌고 와서는 타이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타이어를 일부러 찢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방풍은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알아챕니다. 타이어가 있는 창고에 도착한 엘리엔느는 집에 자동 피아노가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팡퐁이 그 피아노는 아버지의 유산인데 오랫동안 작동을 안 했다고 하죠.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은 그 자동 피아노를 보면서 엘리안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죠. 곧 복수를 하겠다고요. 그날 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팡퐁은 소문에 대해서 엘리안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엘리안느는 울음을 터뜨리죠.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팡풍은 그녀를 감싸 안고 두 사람은 팡풍의 창고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팡풍은 앞으로 엘리안느가 같이 살게 될 거라고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영화는 이제부터 복잡해집니다. 엘리안느와 팡풍 그리고 엘리안느의 부모와 잘 듣지 못하는 팡풍의 이모. 이 네 사람의 독백이 어우러지면서 영화는 1955년 겨울에 일어난 한 사건 속으로 빠져들죠. 팡풍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인으로 자동 피아노를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연주를 해서 거기에서 얻은 돈으로 살다가 우연히 팡풍의 어머니를 만나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인인 엘리안느의 어머니는 1955년 겨울 트럭에 그 자동 피아노를 싣고 가던 세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엘리안느를 낳습니다. 엘리안느는 그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았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고 때문에 얻은 남성 컴플렉스, 이것이 아버지를 삽으로 때려 반신불수를 만들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이끕니다. 그 뒤에 엘리안느는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고 아마레에 온 것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동 피아노 주인의 아들인 팡풍에게 접근했고 또 그의 이모에게서 그날 피아노를 가지고 온 사람이 르바르크와 그의 처남 뚜레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엘리안느는 신분을 속이고는 르바르크와 뚜레를 찾아가 그들의 거처를 확인하죠. 그런 와중에 엘리안느는 팡풍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팡풍의 가족 중에 유일하게 그녀를 싫어하는 팡풍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피로연에서 하객들이 라쿤 파르시타에 맞춰 춤을 즐기는 동안 엘리아니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방풍은 애타게 찾았지만 그녀는 흔적이 없죠.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녀는 드디어 복수극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팡풍에게는 메모 하나 남겨놓고요. 우선 그녀는 르바르크를 만납니다. 그런데 르바르크는 엘리아느를 몰래 차 안으로 데려가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날 트럭을 몬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다른 인부들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죠. 얼마 후 엘리아느를 찾던 팡풍이 그녀를 발견하지만 그녀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실어증 증세를 보입니다. 안정을 되찾게 하려고 어머니에게 보내진 엘리아느는 그 다음날 어머니가 나가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신한테는 당신이 유일한 아버지라며 자기가 복수를 할 테니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자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 알았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울면서 소리치죠. 대답을 안던 아버지는 마지막에 어린 시절 자신이 주말이면 엘리아느의 고모를 만나러 간다고 나가던 것, 그것을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매주 범인들을 찾아가 하나씩 죽인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그의 가죽 잠바에서는 그가 죽인 범인들의 사진이 있는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미 복수는 끝이 난 거죠. 그것을 보고 허망해하는 엘리안느. 그녀는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9살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고 분노한 남편 팡풍은 진실을 채 알기도 전에 메모만 보고는 엽총을 들고 르바르크와 뚜레를 찾아가 사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사리의 여름은 원제와도 같은 한 여인의 운명이 불러일으킨 비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비밀과 오해, 그리고 복수와 그 허망한 결말. 어쩌면 2차 대전 후에 유럽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전쟁의 후유증, 그것을 빗대어 그리듯이 영화는 폭력에 의해서 잉태된 한 여인의 처참한 일생을 그리고 있죠. 프랑스 영화답게 복잡한 심리 묘사가 뛰어난 정말 괜찮은 영화 사리의 여름이었습니다. 아,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시험 열심히 했고 또 웬만한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 시험 잘 보라는 격려의 말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전 상학형 학생 시험 잘 보시고요.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이제는 수험생들은 좀 그만 들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러시아학과에서 공부하고 계신 조선영 씨. 아주 이름에 알맞게 대학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자, 사리의 여름 중에서 곡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엔드 타이틀에 흐르던 이브 몽타의 노래입니다. 세계의 작은 음악 공책 트루아 뿌띠노트 드 뮤직 들려드립니다. 3 petites notes de musique ont plié boutique au creux du souvenir. C'en est fini de leur tapage, elles tournent la page et vont s'endormir. Mais un jour sans cri égare, elles vous reviennent en mémoire. Toi, tu voulais oublier un petit air galvaudé dans les rues de l'été. Toi, tu n'oublieras jamais une rue, un été, une fille qui fredonnait. La la la la, je vous aime chanter la rengaine, la mon amour. Des paroles sans rien de sublime, pourvu que la rime amène toujours une romance de vacances qui lancinante vous relance. Vrai, elle était si jolie, si fraîche épanouie. Et tu ne l'as pas cueilli. Vrai, pour son premier frisson, elle t'offrait une chanson à prendre à l'unisson. La la la la la, tout rêve rime avec sa chèvre, le tien ne rime à rien. Fini avant qu'il commence le temps d'une danse, l'espace d'un refrain. Trois petites notes de musique qui vous font la nique du fond des souvenirs. Lèvent un cruel rideau de scène sur mille et une peines qui ne veulent pas mourir. 영화와 영화 음악의 뒷얘기 들려주시는 서남준 씨,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라스트라다. 라스트라다. 기리오. 예, 네. 기리오. 벌써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어느새 39년. 내년이면은 꼭 40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세월이 흐른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그 영화를 얘기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네. 길이라는 그 짧은 한마디의 제목만 들어도 벌써 곳곳이 시큰해진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길에 얽힌 이 얘기 저 얘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길은 1954년 작품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이탈리아도 전후 복구가 아직 끝나질 않아서 뭐 사회가 혼란한 네. 또 가난한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만큼 오랜 영화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뜻있는 영화 제작자들이 그 영화 제작비 구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53년에 페데리코 펠리니가 자기가 직접 쓴 길의 시나리오와 또 배역안을 들고 제작자를 찾아서 동분서주했어요. 네. 그런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시나리오상의 영화 길은 도대체가 사람들의 제작자의 그 돈 주머니를 풀만한 유인 요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구미가 당길만한 요소가 없죠. 그럼요. 네. 예. 도대체가 형이상학적인 네.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무렵에 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제작자는 디노 데 라우렌티스였어요. 네. 이 사람은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래 영화 킹콩 시리즈 아시죠? 네. 네. 킹콩이 바로 이 라우렌티스가 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근데 라우렌티스는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어요. 도대체가 장사가 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페데리코 펠리니의 그 안면을 봐서 이제 승낙을 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신이 정 이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는가 말해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펠리니가. 첫째, 잠파노 역은 그 무렵 한참 인기 충천하던 글쎄 요즘으로 치면 케빈 코스너쯤 되겠습니다. 버트랑 카스트를 써라. 네. 잔판노 역에. 예, 예. 그 다음 젤소미나 역에는 실바노 망가노를 써라. 실바노 망가노. 예. 실바노 망가노는 이 무렵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글래머 스타였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예. 아마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추억도 새로우실 거예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인데 육체 볼륨이 대단하죠. 예. 근데 이 여자는 또 다름이 아니라 제작자 로렌티스의 부인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펠리니는 어땠겠어요? 한마디로 노했죠. 그렇죠. 작가적인 양심이라고 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펠리니가 제작비가 궁해서 길에 네. 버트랑 카스타를 잔판으로 또 아주 아름다운 육체파 미녀 실바나 망가노를 젤소미나로 했던 너무 안 어울리네요. 그렇죠. 예. 아마 안소니 퀸과 네. 그다음에 그 이 영화에 나오는 줄리엣타 마시나 컴비의 예. 등장은 아마 필연이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더 재미있는 얘기는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한심했어요. 돈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선 젤소미나 역에는 자기 아내 줄리엣타 마시나를 네. 쓰니까 우선 여배우한테 들 돈이 필요 없죠. 출연료가 절약되고. 그다음에 니노 로탈 찾아갔어요. 네. 콤비로 이루던 영화 음악. 그럼요. 그렇죠? 워낙 친구였기 때문에 예. 자네 이번에 나한테 외상으로 곡을 좀 써달라. 예. 쾌히 승낙을 받아냈어요. 예. 돌아다니면서 아무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외상 혹은 아주 싼 값에 네. 봉사를 요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잔파노 역인데 암만 생각해도 자기 돈 가지고는 이태리 국내에서 이류 배우도 쓸 돈이 없었어요. 네. 때마침 말이에요. 예. 안소니 퀸이 이탈리아에 놀러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이때는 안소니 퀸이 무명의 배우였거든요. 아. 찾아갔어요. 네. 어떻게 지내냐면요. 우선 돈이 없으니까 네. 당신 출연료 대신 영화의 이익금 좀 25%의 배당금을 받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가진 돈이 이거니까 이것만 받고 출연해 주겠느냐. 근데 가진 돈이 15,000달러였어요. 네. 물론 53년 무렵에 15,000달러면 큰 돈이었지만은 사실은 헐리우드에서면 한 3류 배우가 받는 돈이었어요. 안소니 퀸은 이익 배당금의 25%를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이게 아무리 읽고 또 읽고 해도 흥행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제작비를 못 건질 것 같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익 배당금 대신 지금 당신 가진 거 다 달라고. 네. 그래서 15,000달러 받고 출연을 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뭐 제가 전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금 사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은 영화가 예. 이렇게 걸작이 나왔다는 사실이요. 그럼요. 근데 나중에 말이에요. 예. 길은 어느 정도의 흥행 수입을 올렸냐면요. 거의 뭐 100만 불이 넘는 그 무렵에. 네. 그러니까 만일에 안소니 퀸이 이익 배당금이 25만 달러를 25%를 예. 받기로 했더라면은 앉아서 그냥 수십만 달러 그치. 한 10년 일 안 해도 벌 수 있는 돈을 땅을 치고 후회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안소니 퀸 일생에서 네. 이때가 가장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길의 테마 네.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니노 로타는 친구를 위해서 외상으로 곡을 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이 아름다운 한 편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길어의 테마 음악은 저작권으로도 굉장한 수입이 니노 로타에게 예. 들어왔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도 있었을까 싶은 그런 에피소드입니다만 아무튼 네. 이 얘기는 작곡가 니노 로타와 페데리코 펠리니의 그 우정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길의 테마는 아마 니노로타 자신이 지휘하는 악단의 연주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 오케스트라의 또 솔리스트의 연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은 그러면 좀 소리는 좋지 않지만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예. 잠깐 들어보시고 길의 주제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다음에 계속될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음악이 나가자마자 밖에 송 PD는 비가 막 오는 그 흑백 화면이 생각난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이 영화를 TV를 통해서 여러 번 봤거든요. 아주 이 음악도 그때 분위기가 다 전달이 되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어떤 분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좋다. 네. 또 어떤 분은 커버 버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만 한편의 영화의 그 참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예.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안소니 퀸은요. 네. 이태리 말이라고는 Ciao, Buongiorno 이 두 마디밖에 몰라요. 그럼 이 영화에서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난 것이 네. 잠파노를 제외한 모든 이탈리아 배우들의 목소리는 배우 자신의 목소리였고요. 네. 안소니 퀸이 맡고 있는 잠파노만큼은 안소니 퀸하고 목소리가 닮은 이탈리아의 성우가 더빙을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에서 안소니 퀸 나온 영화들 하죠. 얼마 전에는 그 노인과 바다 했었죠. 네. 우리말 더빙하신 분, 이지우 씨. 제일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극장에서 안소니 퀸의 그 목소리 가까이 들어보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탈리아의 성우보다는 네. 그 이지우 씨가 훨씬 더 안소니 퀸의 목소리에 가까워요.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안소니 퀸은 뭐 이태리 말이라고는 단 두 마디밖에 못했지만은 잠파노 역을 맡아서 국제적인 이름을 날렸죠.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 메인 타이틀 부분의 음악을 들으셨는데요. 네. 원래 니노 로타가 길을 위해서 곡을 썼을 때 두 가지의 주제 선율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잘 아시는 젤스미나의 테마. 네. 그 단조의 네. 아주 슬픈 네. 멜로디. 네. 또 하나는 라스트라다의 테마예요. 네. 길의 테마. 이것은 마치 공마다니 마을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에게 서커스 보러 오라고 네. 광고할 때 길을 가면서 막 나팔 불고 요란하게 행진을 해나가죠. 네. 그런 분위기에 맞게 밝은 장조의 선율을 작곡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지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두 곡의 주제 선율을 착각을 하고 그냥 영화 길의 테마 하면 젤스미나를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 라스트라다의 테마, 길의 네. 테마와 젤스미나의 테마는 다른 것입니다. 예. 장조와 단조의 차이가 있죠. 네. 재미난 것은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작곡자님으로다가 그냥 구설수에 휘말렸어요. 왜요? 클래식 음악 쪽에서 네. 니노로타가 표절을 했다. 클래식 음악을 표절했다고. 아. 전체 표절은 아니고 네. 적어도 그 클래식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손가락질을 했죠. 몰리 라스트라다의 테마를요? 젤소미나의 테마. 젤소미나의 예. 테마를요? 네. 그렇게 그 니노로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절 운운을 한 사람들은 드볼지악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Serenade for Strings 작품번호 22번을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사실 그 니노로타도 하도 클래식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아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네. 나는 전혀 그런 의도에서 젤소미나의 테마를 쓴 것은 아니고 만일에 흡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연한 조우일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니노로타의 음악적인 배경은 클래식입니다. 저는 원래 클래식 배웠고 또 중세 르네상스 음악에 관한 네. 논문으로 음악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 고향 핀치니 음악원에서 음악원 원장도 역임했었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저명한 클래식 음악가였기 때문에 결국 니노로타의 해명에 의해서 음악인들이 니노로타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지만은 아무튼 네. 영화음악사에서 유명한 그 니노로타의 젤소미나의 테마가 어딘가 그 분위기가 흡사하다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예. 그 문제가 된 거 뭐 그렇게 꼭 같다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네. 저도 하도 이걸 둘러싸고 드볼지악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2번 네. 특히 템포 디발스 왈츠 템포의 네. 2악장 부분이 흡사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네, 그럴까요? 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돼서 네, 드볼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제22번 2악장이죠. 예, 템포 디발스 부분, 느린 네. 부분이요. 그다음에 이어서 드볼작의 템포 디발스에서도 단조로 그러다가 조바꿈이 돼서 아주 경쾌한 장조의 네.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 라스트라다, 길의 음악들도 그런 형식으로 꾸며져 있고요. 네. 지금 방금 들은 이 선율은 사실은 상당히 그 분위기가 흡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음악적으로 악보를 펴놓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음악을 잘 모르는 분이 들어도 상당히 흡사하다는 인상은 지울 길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니노로타 자신이 해명에 의해서 네. 아마 우연한 조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듯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술은 표절이든가 혁명이든가 둘 중 하나다. 이 말은 고호의 친구였던 고갱이 한 말입니다.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이건 조각이건 문학이건 그 예술의 세계에서는 어느 분야나 어느 정도의 그 표절 시비는 있어 왔고 그런 점에서 니노로타도 어쩔 수 없이 그 옥의 티랄까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노 로타가 1953년에 한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네. 영화 길의 음악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니노 로타는 길을 위해서 쓴 전체적인 주제 음악을 모아서 다시 한 편의 그 발레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예. 예를 들면 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이라든가 백조의 호수,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네. 발레 음악을 만들어서 1960년대 후반에 유명한 라스칼라 극장 무대에 올리기도 했어요. 네. 이때 젤소 미나를 춤춘 것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발레리나 갈리구루치였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그 음악사적으로도 유명한 작품이고 왜 저기 이무지치 합주단 잘 아시죠? 네. 우리나라도 여러 번 다녀가지 네. 않습니까? 무지치 합주단은 올 때마다 거의 뭐 빠짐없이라고 할 정도로 니노 로타의 실력 작품들을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무지치 합주단을 잘 아는 분들은 그 니노 로타를 클래식 작곡가로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니노 로타의 그 많은 순음악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니노 로타가 항상 그 영화음악 작곡가로서만 그 평가가 되는 것이 좀 아쉬운 느낌입니다. 아무튼 니노 로타와 그 펠리니는 상당히 그 영화음악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그 컴비의 관계를 지속해왔어요. 네. 물론 로타는 먼저 타계하고 말았지만은 그 펠리니의 자서전 나는 영화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로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작곡자로서의 니노 로타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작품의 주제와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가 함께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음악의 테마를 시사하는 것은 나의 임무가 아니다. 나는 작곡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네. 말하는 음악의 테마를 시사하는 것은 나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곡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펠리니는 충실하게 영화의 장면의 세밀한 부분까지 소개를 하고 네. 둘이서 의논해서 음악적인 네. 영감을 찾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나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화에 관해서는 세부의 대해서까지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노와의 일은 마치 시나리오를 쓸 때처럼 진행이 된다. 네. 니노는 피아노 앞에 앉고 나는 그 바로 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한다. 영화음악의 많은 작곡가들 중에서 그는 가장 겸허한 인간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짧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이 한마디만 놓고 봐도 두 사람의 그 관계가 굉장히 그 세밀하게 네. 세부까지도 협의해서 음악적인 완성의 길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 음악을 펠리니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좀 니노 로타 개인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은 네. 음악계에서는 로타의 음악 그 자체도요 네. 펠리니 뮤직이라고 그래요. 아, 펠리니의 네. 영향이 강하게 예. 요즘 아시다시피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이런 개나 있는 작곡가라고 하면 도대체가 시나리오만 보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작을 양산해내죠. 특히 뭐 한스 짐머니, 신디사이저에 의존하는 작곡가일수록 대개는 그렇게 해치웁니다. 네. 뭐 대량 생산이에요. 주문 배수, 나쁜 길 엄수 뭐 이런 식이죠.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한 40년 전에 펠리니와 로타의 그 두 사람의 작업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음악의 그 변화랄까 또 오늘의 그 시대상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인간적으로 영화 음악을 만들었던 그런 작곡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니노 로타. 예. 예. 오늘 그러면 제가 네. 그 앞에서는 젤소 미나의 테마 들으셨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 라스트라데 테마를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이탈리아의 예. 깐쩌네 가수 네. 카티아 라니에리가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근데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노래를 부를 카티아 라니에리는 그 리스 올라토르니라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또 영화음악 작곡가 한 사람이 있어요. 몬도간의 음악을 쓴 그 네. 사람의 부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라스트라다의 테마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Piccolo saltimbanco, frammento d'umanità. Ti guiderà, ma di città in città sempre più stanco vagherai, perché la strada, tu lo sai, non ha pietà. Va la strada, dice, laggiù potrai sostare. Sarai felice, potrai trovare la gioia di una casa, la carezza di una sposa, la dolcezza di un sorriso e di un amore. Più lontano la strada ti porterà, va più lento e stanco, lontano ancora, vagando tra le spine di una strada senza fine, di un destino senza cuore e senza amore. Saltimbanco va sempre più stanco.